自己。 길은 너무 멀지 미치겠다 그런가 봐 난 화려한 싱글이야 미친듯이

제발 나를 봐 나를 한번 봐 내 모습을 봐 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해진 내 모습 한번 봐봐 정말 미치도록 원하고 있어 필요해 year. Hottest track of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t is right now, right here, y'all.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your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 얘기로만 긴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 오던 사람들은 하고 있나 많은 것을 약속했나 힘들어도 try 포기하지 마라 It will be alright uh-huh.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간단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없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린 일 사랑 사회가 이슈하지만 인간적일 뿐인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대수 이 담에 소주 한잔 할 때까지 답장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 spirit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 오던 그런다면 eventually Gonna stand on your own feet 힘들어도 try 포기 마라 It will be all Kejoga 내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뛰놀던 그 동네 바쁘게 지내온 나날 속에 지난 날은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보았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큰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담아를 물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같이 Something's never change, yo 인순이 조 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들 얘기로만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도 봐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어